느낌 나 만들고 싶은 그녀는 나의 멜로디 하루 종일 꺼내 너는 떠나지 않게 그녀 내 곁에 Don't mess up my tempo 들어봐 이건 충분히 I said don't mess up my tempo 그녀의 맘은 움츠릴 어디에도 없을 리듬 맞춰 one two three Don't mess up my tempo 멈출 수 없는 이 분위기 Check my love me 없이 좁혀진 거리 부딪혀지는 heartbeat 잠시는 내가 맞췄어 딱 그런 날과 제 비밀이 해도 Are you ready? 오늘은 내가 캐리 도시 나 사이의 케미 이미 나와 녹음 묵가 창피의 마부 어정쩡 어버버 할 필요 없대 coming up 챙길 건 없으니 손잡아 말래 니 가는 길마다 red carpet 돌로 name girl 발걸음이 남달라 지금 이 속도 맞춰보자 tempo Baby girl 아침을 설레게 하는 morning call 봐도 보고 싶은 맘인 걸 지금부터 나와 let's get down 모든 것이 완벽하게 좋아 So don't throw it off on me Don't mess up my tempo 들어봐 이건 충분히 I said don't mess up my tempo 그녀의 맘을 훔칠 beat 어디에도 없을 리듬에 맞춰 1, 2, 3 Don't mess up my tempo 멈출 수 없는 이끌림 조이도 남아가고 끊임없이 좁혀진 거 혼자 있기 어색하다면 보내줘 메시지 나요 got me flexin' 일주일들로 반을 보는 들러리들 속에 대한 Gatsby Hold on I'm doing alright baby girl you don't know 지원의 머리 위기에 물음표 내 사전에 없는 내 라인 너는 이미 자연스럽게 맞추고 있어 내 템포 Baby girl 내 어깨에 살짝 기댄 그대의 안연한 향기가 다시 내 맘에 서로 떨어지면 멀어지네 이대로 난 영원하고 싶대 Don't mess up my tempo, don't mess up my tempo, don't mess up my tempo, don't mess up my hold. Don't mess up my tempo, don't mess up my tempo, don't mess up my tempo. 내 눈을 바라보고 말해, 나에게 가야 맞다게 나만 사랑한단 말해, 나밖에 없다고 말해.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나를 감싸는 유일한 나만의 savior 모두 그런 널 바라보게 돼 I can't believe 기다렸던 이런 느낌 날 만들고 싶은 그녀는 나의 멜로디 하루 종일 꺼내 너는 떠나지 않게 그녀 내 곁에 이건 충분히 I said don't mess up my tempo 완전히 다른 세계